여보세요? 헤어졌는데 전화를 받아줬네. 나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서 잠깐 볼 수 있을까?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럼 잠깐 나와줄래? 너네 집 앞인데. 그냥 너랑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 꼭 하고 싶어. 그럼 잠깐만 나와줘. 마지막으로. 우리가 헤어진 지 일주일 됐더라. 이렇게 일주일 만에 얼굴 보네.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알겠어. 그냥 너랑 헤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되게 편하고 뭔가 해방된 느낌도 들고 마냥 좋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너랑 헤어지고 시간이 가면 지날수록 자꾸 더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너랑 헤어지고 나서도 자꾸 너랑 같이 갔던 음식점, 같이 갔던 노래방, 같이 갔던 가로수길, 나도 모르게 그냥 찾아가게 되더라고. 마지막으로 너랑 같이 갔던 데 가서 잊고 오자는 마음으로 갔는데, 갈수록 네 생각만 더 많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었거든. 우리가 진짜 왜 헤어졌나? 왜 헤어지게 된 걸까? 당시에는 내가 내 잘못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서, 아님 다른 거 하면서 너 잊어보려고 하는데 뭔가 한편이 되게 허전하더라. 재미도 없고. 그래서 너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 내가 다시 너한테 돌아온다면 나 받아줄 수 있어? 그때 일은 내가 미안해. 너가 그랬어도 내가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항상 사랑해주겠다. 항상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 만나서 같이 있는 동안은 난 너무 행복했더라고. 같이 만날 때만큼은 너무 행복했더라고. 그래서 너더못 있겠어.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너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 이렇게 잡으면 찌질해 보이는 거 아는데, 내가 찌질해져도 너 다시 사랑하고 싶더라. 그래서 너 나한테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돼? 내가 항상 행복하게는 못 해주지. 항상 행복하게는 못 해주지만 만날 때만큼은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싸우고 화나도 그냥 항상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화안 낼게. 정말 미안해. 지금은 힘들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다시 돌아올래? 어떻게 하면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 계속 사귀었으면 내일이 100일이더라. 근데 그 100일이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와의 100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 용서해주고 돌아와주면 안 돼?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친구들이 말하더라. 잡으러 가면 엄청 찌질해지는 거라고. 정말 형편 없어지는 거라고. 근데 난 너를 만나는데 내 자존심을 다 피고 싶지가 않더라. 너가 내 옆에 없으면, 내 옆에 없으면 그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어.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한 가지는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아. 너랑 같이 걸었던 가로수길, 음식점, 노래방, 너와 함께 다시 가고 싶어. 다시 시작해서 다시 가고 싶어. 너도 많이 힘들었어? 왜 내가 다시 고백하는데? 왜 그렇게 고개 숙이고 울어? 너무 내가 많이 기다리겠지. 괜히 자존심 펴서. 너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제는 어디 안 갈게. 그리고 너가 헤어지자고 해도 다시 꼭 붙잡을게.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지 말자, 우리. 우리 서로 떨어져 있지 말자.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자기 이렇게 내버려둬서 정말 미안해. 이제는 정말로 더 사랑할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디 가지 말자. 절대 떨어지지 말자. 떨어지지 말자. 우리 다른 데 갈까? 이렇게 자기가 울고 있으니까 내가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나도 자기랑 같이 있고 싶어.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힐링하러 가자. 아, 자기랑 떨어져 있는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떨어져 있었던 만큼 붙어 있자. 얼른 가자. 여기도 우리가 자주 왔던 곳인데 우리가 여기 크리스마스 때 왔나? 여기 와서 크리스마스라고 내가 우리 자기 속옷 사주는데 그게 망사였잖아. 근데 나는 망상지도 모르고 사고. 그래서 우리 자기가 나한테 그때 변태라고 엄청 놀렸는데 근데 정말 망산 줄 모르고 샀는데 그걸 사길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때처럼 오늘도 뜨거워질까? 그때처럼 다시 뜨거워지고 싶다. 갑자기 내가 입은 내가 사준 속옷 입었네. 크리스마스 날 사준 속옷 입고요. 확실히 자기가 입으니까 너무 예쁘다. 그리고 너무 섹시한데? 망사라 그런지 더 섹시한 것 같아. 벗기는 게더 좋더라. 떨어져 있었던 만큼 더 많이 할 거야. 많이 많이 사줘야겠다. 저도 고마워.